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만물을 통해서 또한 그 모든 그런 만물과 또한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은 보통 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그 유식하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가지론자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그런 그 신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께서 여기서 오늘 본 말씀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며 또 예수를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자증입니다. 나는 성경이 그 교회가 성경을 택해서 그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이 성경임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이런 데서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경의 자증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이 성경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의 공동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성령의 증거를 그것도 받지만은 당연히 말씀 안에서 성령의 증거를 받지만은 성경 자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그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레마 사상이라든가 또 그 어떤 뭐 계시를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그럼 기도해갖고 너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물어봐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는 개척 준비 단계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인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이런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 안에 있을 때 또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복이며 그 뜻 안에 있을 때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울은 참으로 그 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증거하고 또 이제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언한 자가 나와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간다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이스라엘을 결박당하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그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나가는 바울의 담대함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언을 받으며 아 이거 하나님 뜻인데 반대로 나가는 이 바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는 그 열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자식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부분들, 이 바라는 것들을 그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담대함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뭐 들어오는 것이나 나간 것이나 모든 것이 그 장소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뜻과 그 안에 있을 때 너가 간 그 곳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너는 어느 뭐 이스라엘 가면 안 되고 너는 저쪽에 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인격적으로 대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 성경의 자증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성령의 증거를 그 증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있지만 이 성령의 증거를 벗어나서 성경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신 것을 증거한다 이것 뜻이 성경의 자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마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게 아주 비슷하지만 아주 그 부분이 그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권세가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레마가 돼야지만 내가 행하고 어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래서 행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 이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계획을 꺾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열심으로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줍니다. 또한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위험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전세계에 증가하는 그 뜻과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향해 나가는 바울, 그러나 어떠한 꺼리낌이 없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예언을 듣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안에 있고 그 성경의 자증, 그 레마가 돼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은 성경 그 자체로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뜻 안에 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아 내가 이쪽에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 이쪽에 가면 하나님 뜻인가? 이런 그런 고민을 갖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과정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어떤 예언자가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예언자가 와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을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바울도 있고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피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그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난 기도를 많이 안 해. 기도를 안 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전도를 안 해.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며 기도에 힘쓰며 너가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그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 내 안에 왔다. 아 그래 나 기도해야지. 이거는 일리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은사가 기도 은사가 없어. 전도의 은사가 없어. 믿음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없고 전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직분과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매우 믿음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그 특별한 믿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 그래서 분리시켜서 그 믿음이 그 특별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각기 이웃에 있는 지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기도하라 했으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라 했으면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된 말씀과 하나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은사 중에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 그 둘, 병을 고치는 부분도 복수고, 병들을 고치고, 또 그 은사들도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아, 이런 해석들은 또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병 고치는 그런 은사에 그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쓴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 또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을, 그 눈을 낫게 하고 싶다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치유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를 따르니, 너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 또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령의 그 특별한 은사로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지만 더 특별한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는 믿는 자로서 따르는 그런 권리와 그런 권세,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니 해를 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그 자녀된 권세가 모두에게 있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용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병고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저는 기도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기도 안 해. 난 딴 거 해야지. 난 전도 은사가 없어. 난 이거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두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면 그럼 모든 말씀, 성경의 자증, 레마가 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그런 협력하여 선하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안에서 그 각자에게 또한 성령 안에서 더 특별한 그 믿음과 병고침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며 이건 하나의 그런 그 우리 지체로서 누가 더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서 서로를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는 그런 힘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은사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예수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의 자증으로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모든 직분과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서로를 섬기며 그 교회 전체적으로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왕성하게 더 힘있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며 그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요 역사인 것입니다. 난 너무 그 분리가 아닙니다. 자꾸 성령의 은사 하면은 뭐 무슨 그 은사 그 표시해갖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너는 무슨 은사가 있어서 너는 이 자리에 가서 봉사해야 돼. 이런 은사 도표가 있어서 그렇게 배치하는 부분, 은사 배치하는 부분이 어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레마된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또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인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앙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아시아로 가게 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인 마게도냐로 꺾어주실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와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잇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 그때 시대의 스페인은 그 복음의 끝 그 모든 나라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작정한 것처럼 세계의 끝까지 전하는 그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꼭 여러분의 잘못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잘못된 계획이 아니라 올바른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더 나은 부분으로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예언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뜻 안에 거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분명히 바울의 하나님,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 오카르 목사님이니까 이런 일을 했지, 하용조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오카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오카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붙들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넘치는 수고와 많은 일을 하였다. 봐라! 자랑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루어주셨다. 자, 보십시오. 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1만 번의 기도응답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기도응답이 우연히 어떻게 해서 생긴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조지 뮬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우연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우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그 77세 그 노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너가 80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냥 암이 치료됐고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78세에 돌아가시나, 그 암을 치료받아서 80세에 돌아가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2,000명, 3,000명의 그 하버드 대학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진짜 열심으로 선교로 살아서 준비하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일 죽을지, 지금 이 시간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며 어떤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열심을 해갖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육을 위해서 뿌린 자는 육을 위해서 걷고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수고한 것을 먹게 하리라. 이것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도 망하는 자가 있으며, 어떤 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병이 들고 또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넘친 수고와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나는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저 목사님이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야. 난 못해. 이게 아닙니다. 항상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저는 헷갈리는데, 좀 헷갈려도 좀 봐주십시오. 그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 옷을 치니까 능력이 두 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본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엘리야를 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바울을 쓰신 그 하나님, 바울이 그뜻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식이 더 크고 잘났고 더 부유해지고 능력 있는 걸 싫어할 부모가 있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틀립니다. 우리는 경쟁사회를 살고 서로를 짓밟으며 또한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수고와 스펙을 만들고 여러가지 수고들이 있지만은 천국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칭찬했고 생명에 면류관을 주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자아의 능력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다윗은 살인을 하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금유를 붙드는 야곱 야곱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중심, 그 말씀을 바라는 그 중심,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을 붙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 주권도 같이 놓아져 있지만 그 중심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바울이 만나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나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더 크게 아니라 그를 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나를 쓰시기를.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또한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예언을 듣고 또한 담대히 그 어려운 가운데 나갈까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소서.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참으로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며 사도 바울이 붙들 그 말씀을 우리도 붙들며 전 세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오니 우리를 쓰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에게 알려주시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넘치는 수고와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아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Hallelujah.